다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총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양누리 교회 공동체의 그 반향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선 교회를 내 교회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뭐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보면 저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전도지를 만들면서 진짜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고선 이 말씀을 믿을 자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확실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회심한 자의 모임,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귀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자, 회심한 자들의 그 부르심을 받아 한 목자에게 택하여 한 양떼로 이루는, 한 양떼들로 이루는 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교회를 가리킬 때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을 때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성령의 절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했을 때는 너희, 바로 무리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 전,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각 개인도 성령의 전이지만 교회로서 또 하나의 그런 모임으로서 그 항상 공동체로서 성경은 그 공동체로서 그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킬 때 항상 복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심써 우리가 모일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은 그 스마트한 그 한 사람의 목회라는 그 제목을 붙인 세미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무엇인가, 잘못된 세미나가 아닐까, 또 이런 제목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얼핏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교회는 복수로 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성도, 곧 안나가 성도처럼 홀로 목자장이시며 그 교회의 머리 안에 지체로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 이리떼와 그 잘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그 비유처럼 메말라 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거룩한 자들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거리에 나가 강권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참 교회 안에 속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통계를 보면 그 지옥과 천국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그 50% 이상이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그 교인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교회는 가지 않고 11조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자는 가늠과 그 죄악 속에서 쾌락을 더 사랑하며 예비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 통계상으로 보면 그 세상의 이혼율이나 믿는 자들의 이혼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그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세상 풍속을 쫓으며 또 그것을 당연한 듯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 또 진리의 순종, 그 진리의 순종 안에서 거룩함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예배복을 입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심판날에 천국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교회는 그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르다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 사도의 그 가르침 가운데 세워진 그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진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그 카페 교회니 여러 가지 그 일과 합쳐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먼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또 교회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 진리의 공동체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고 또 기도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나 또 역사적으로나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로 분주할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노라 라는 그 고백은 탁월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도 그 방송 스튜디오나 또 카페 그리고 또 그 출판과 함께 그 어울리는 교회로 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살아있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참으로 교회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요. 또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요. 또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이런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누리 예배 일정은 월요일날 가족 새벽 큐티 기도와 화, 목, 금요일날 새벽 큐티 기도를 시작할 것이며 현재는 그 장소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목요일 날에 철야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도의 고백처럼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전무하리라 이런 본질 안에 거하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서로를 진리로 세워주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교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듯 서로가 진리로 그 발을 씻겨주는 교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시작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며 큰 교회를 비난하고 또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영혼 구령의 그 숫자를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10만의 그 인구인 예루살렘 교회는 2만이 넘는 회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리 등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거룩성과 바른 복음의 전파, 바른 이신칭의 교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회 2.0 운동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깨며 큰 교회의 그 타락으로 나온 그 영혼들로만 채운 교회를 작은 교회의 그 운동으로 만족한다면 진정한 문제인 전도가 없는 위치동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전도가 없는 위치동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가 불신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며 바른 진리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 교회 안에 30에서 40%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또 12교회 이상을 분립 개척과 함께 어느 정도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차게 하시면 기존 신자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모두 하나님 나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사망의 물에 빠져 침몰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숫자 노릇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의무요, 상식입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요, 또 이단들이 200만 시대입니다. 확실한 성경 공부와 연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런 이분법적으로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한 신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200명에서 300명의 그 작은 교회를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좋은 비전이다.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다.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씩 계속 분립교회를 할 수 있도록 분립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전도사를 만났던 적이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성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그 침몰해가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고 그 평안하다, 안일하다, 행복한 목회다 라고 외치는 자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전해줘서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우리가 힘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너가 피곤치 아니하면 너희 그 수고한 것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뿌린 자는 그 영으로 거둘 것이요 육으로 뿌린 자는 육으로 거두리라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끝없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성령을 받는 자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공동체, 교제하며 진리로 교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 주 예수의 교회가 되어 세상에 나가 음부의 문을 깨버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